하고 있는데 지금이 여러분들 영국 놀러 갈 때입니다. 네, 환율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네, 빨리 돈 있는 사람은 빨리 갔다 오면 네, 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영국 갔다 온 친구들도 있죠? 청년들도 있죠? 현지? 좋았어? 그래요. 자, 영국 갔는데 뭐가 달랐습니까? 현지야? 건물이 달라요. 건물이 오래 가는 시간이 다르지만 또 뭐가 특징적으로 딱 들어가자마자 뭔가 딱 다른 어떤 게 딱 느껴지지 않아요? 아, 사람이 다르지. 그치, 사람이 다르고. 또? 좌천. 에? 뭐라고? 아, 그렇죠. 좌측 통행. 영국에 들어가면 제일 이제 당황한 게 되는 게 뭐냐면 이제 우리는 우측 통행이잖아요. 차들이. 영국은 좌측 통행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운전대도 어디 있어요? 오른쪽에 있고 한국은 왼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다른 시스템, 그 교통 시스템에 좀 당황하게 됩니다. 뭐 그것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뭐 다른 점이 많이 있겠죠. 근데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한국이 갖고 있는 어떤 교통 시스템의 그 어떤 그 생각을 가지고 영국이란 나라에 들어가서 내가 갖고 있는 그 시스템으로 산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렇죠. 그건 너무나 자명한 일이죠.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그 한국의 그 교통 시스템을 가지고 영국이란 나라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영국의 나라의 시스템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여전히 그 교통 시스템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영국에선 당연히 큰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돼요? 나에게 오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게 되고 결국 큰 사고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님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이 세상의 나라가 전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가치관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이 세상 속에서 쉽지 않은 삶을 산다는 것을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또다시 이게 뒤집어서 얘기하면 내가 이 세상 나라가 추구하는 어떤 가치와 어떤 그들이 목표하는 것과 이 세상이 욕망하는 것을 쫓아 나아간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서 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 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나라에서 반드시 그 심판과 어떤 그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의 어떤 가치와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세상의 그런 가치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늘 돌아보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 방식대로 사는 게 편해가지고 저 한국의 방식대로 30년 동안 살았잖아. 아, 목사님 나이. 그걸 가지고 그냥 영국에 가도 그냥 내가 편한 대로 할 거야.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당연히 망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아무리 내가 30년 동안 주구장창 살아왔던 게 우측 통행이라 할지라도 영국에 들어가면 좌측 통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떻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원하는 거랑 맞지 않는다면 그건 여러분들이 수정해야 되는 거고 바꿔야 되는 거고 네, 그렇게 안 살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죠. 이해 가세요? 근데 그 노력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할 수도 있어. 뭐 익숙하지 않은 걸 해야 되니까. 하지만 그게 우리의 안전을 보장하는 거고 그게 우리의 행복을 보장하는 거고 그게 우리의 그 복된 삶을 보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는 이 그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벳세다라는 그 마을에 이르러서 맹인을 고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눈을 볼 수 없는 이 사람을 이상한 방식으로 고치시죠. 침을 눈에다 퇴 뱉더니 예수님이 딱 눈에 안수하시고 한번 고쳐주십니다. 뭐가 보이냐 물으니까 막 사람들이 나무처럼 걸어갑니다. 이걸 보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안수를 합니다. 눈에. 그리고 나서야 이 맹인이 밝게 모든 것을 보게 됐다라는 것이 오늘 그 줄거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이 왜 지금 이렇게 등장하고 있을까요?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사건이거든요. 대부분의 이 공간복음, 이 마가복음에 나오는 사건들은 마태나 누가복음에 나와요. 그런데 이 벳세다 맹인 고치는 사건만 지금 마가복음에만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이 어디 뒤에 나오냐면 지금 지난주에 배웠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혼나는 그 장면 뒤에 나와요. 자, 어떤 사건인지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지난주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혼났는지 한번 잠깐 살펴보고 넘어갑시다. 우리 14절, 15절, 16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4절, 15절, 1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고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여러분들 제자들이 지금 뭘 걱정하고 있어요? 떡이 없는 걸 걱정하고 있습니다. 참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왜 이해가 안 될까요? 분명히 그 전에 바로 전에 예수님이 물고기 떡 일곱 개랑 물고기 두 마리로 4,000명 이상을 먹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조금 더 이전에는 물고기 다섯 두 마리와 떡 다섯 개로 5,000명을 이상을 먹였단 말이에요. 아니 이 엄청난 기적을 보고서도 이 제자들은 지금 떡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러한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했다라면 적어도 이들은 여러분들 떡의 문제로 고민할 것, 염려할 것이 없다는 것이 그들의 믿음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러한 믿음을 갖는다면 떡이 없어 줄이는 상황이 되었다 할지라도 아, 그 상황 또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냉장고 에어컨 산대요. 여러분들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시작하셨고 여러분들이 이 시대 태어나게 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언제 죽게 하실지 하나님이 결정하세요. 알아요? 네. 가장 인생의 결정적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단 말이야. 그걸 우리가 바라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뭘 걱정해요? 항상? 뭐 먹고 살지. 내가 나를 지켜야 되고 내가 나를 걱정해야 되는 그런 모습 속에 있는 거예요. 이 제자들의 모습이나 네, 우리들의 모습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거죠. 지금 뭐예요? 진짜 보고 있는데 예수님을 직접 보고 있는데도 여전히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 보고 있습니까? 보고 있습니까? 뭐 눈으로는 볼 수 없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아니 그냥 정말 눈을 뜨고 생각을 해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인생이 어떻게 시작됐고 여러분 인생이 정말 결정적인 거 여러분 가족부터 해서 여러분 성, 남성, 여성 이렇게 태어난 거 가장 중요한 것들이 하나님 손에 그렇게 다 달려있는데 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스스로 걱정하고 염려하냔 말이에요. 우리는 항상 떡의 문제로 인해서 염려하고 고민합니다. 내 수중에 떡 하나밖에 없다. 앞으로 난 뭘 먹고 사냐? 라는 식으로 내 손에 쥐어진 그게 나를 살린다고 자꾸 생각한단 말이에요. 내게 있는 그것이 나를 살린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적게 있으면 불안하고 많이 있으면 그것으로 내가 행복할 거라고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떡은 우리의 육신을 잠깐 지탱해주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떡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잠시 후에 소화되어서 배설물로 배출되고 또다시 배고프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세상의 잠시 동안의 배부름과 만족을 위해서 더 많은 떡, 그것을 손에 쥐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누가 더 많은 떡을 갖고 있냐? 라고 경쟁하면서 강자와 약자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소경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자기를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에게는 또 막혔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하나님의 뜻이 안 보여요. 내가 나를 염려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것들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오늘 이 소경과 같은 제자들, 그 소경과 같은 제자들의 모습을 예수님은 어떻게 깨우치셔서 제대로 보게 하시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특별히 특별히 마가 이 저자는 이 이야기를 제자들의 이 보지 못하는 이 형편을 빗대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를 보게 하시는가, 깨닫게 하시는가, 밝히 환하게 이렇게 누리게 하시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우리 그 22절 2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스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며 그에게 안수하여 보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아멘. 그럼 사람들이 맹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 고쳐주십시오 했는데 예수님이 어떡하세요? 그 맹인만 데리고 그들이 있던 마을 밖으로 나가십니다. 그럼 왜 예수님이 이렇게 행동하실까요? 단순히 사람들이 예수님이 병 고치는 것을 보지 말라고 그렇게 하신 일일까요? 아니, 이미 사람들은 예수님께 기대를 하고 왔잖아. 고쳐줄 것을 기대하고 왔습니다. 그 당연히 뭐 고침이 일어날 거라는 거,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밖에 나갔다는 건 이해가 가지 않게 되는 거죠. 무슨 뜻일까요? 왜 예수님은 마을 밖으로 나가셨을까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바로 그 마을이 갖고 있던 어떤 마을 사람들이 갖고 있던 가치, 관념, 그들의 시선, 이런 것들로부터 이 맹인을 분리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세상은 세상만의 통념으로 가득합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판단할 때에도 어떤 사회적인 어떤 통념이 있죠. 특별히 우리의 어떤 관계나 사람을 바라보는 그 사람의 어떤 가치를 측량하는 게 뭐예요? 우리의 소유의 여부죠. 어떤 학식의 여부, 혹은 인격과 도덕의 여부, 어떤 이런 수많은 우리 인간적인 잣대를 가지고 우리 서로를 판단하고 서로를 배격하기도 하고 우리끼리라면서 이렇게 이렇게 뭉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세상에서 여러분들 소경이라는 그런 신체를 가진 신체적 장애를 가진 이 사람이 어떠한 대우를 받았겠습니까? 그 당시에 지금도 여전히 소경인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불편한 어려운 또 대우를 못 받는 그런 형편 속에 있어요. 아무리 뭐 회사가 뭐 그런 맹인들을 이렇게 몇 퍼센트 장애인들을 몇 퍼센트 감당해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여전히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소외당할 수밖에 없고 뭔가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게 오늘날도 그럴 텐데 그 과거에 그 수천 년 전에 2천 년 전에 그 당시 때는 어떻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가진 거, 세상이 소유한 거, 어떤 내가 갖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로 서로서로를 판단하고 서로서로를 어떻게 배격하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하는 그런 세상적인 사고방식으로부터 지금 이 예수님은 이 맹인을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랍니까?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그런 어떤 의미와 그런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 그거예요. 우리를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원하는 거 다 이루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게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대부분의 모든 사람이 추구하는 그것이 그게 잘못된 길이고 그게 망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 삶 속에 살아가는 우리를 끄집어내셔서 하나님 나라가 추구하는 거 하나님 나라가 원하는 거 그것을 우리에게 심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하죠? 다시 세상 가운데 보내시는 거야. 왜 보내요? 그 세상에 헛된 것을 쫓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게끔 여러분 오늘 이 맹인 사건이랑 자 마가복음 10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10장 46절입니다. 자 거기에 또 뭐가 나옵니까? 한번 46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아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더라. 자 여러분들 지금 또 무슨 이야기가 또 나와요? 맹인을 만나서 그 맹인을 고치는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마가복음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1장부터 우리가 읽었던 8장 21절까지 맹인 사건 나오기 전까지가 지금 마가복음의 전반부인 거야. 여러분 이해 가세요?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전까지가 1장부터 8장까지 8장 21절까지 마가복음의 전반부입니다. 이 전반부는 뭐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은 어떻게 세상의 모든 위대한 랍비들과 다른 특별한 존재인가를 특별한 권세를 갖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8장 22절부터 10장 52절까지 뭐냐면 그 예수님이 그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다른 특별한 존재인 그 예수님이 어떠한 길을 갈 거냐 어떠한 삶의 가치를 추구하고 살아가실 거냐를 얘기해줘요. 그리고 11장부터가 뭐냐면 16장까지 진짜 그 길을 가시는 거야. 그래서 이 8장 22절부터 10장 끝까지가 중간에 이 그 어떤 브릿지 역할을 하는 거야. 다리 역할을 하는 거야. 11장부터 16장까지. 근데 이 이야기에 끝을 처음과 끝을 지금 다 뭐가 지금 어떤 이야기예요 다? 맹인 이야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중요한 중간 부분의 이야기가 맹인 이야기로 시작하고 맹인 이야기로 끝나요. 맹인을 고치시는 이야기를 시작되고 맹인을 고치시는 이야기로 끝난단 말이야. 결국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영적으로 어두운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향해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게 하신다는 거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로 산다는 게 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게 뭔지를 어떻게 세상의 가치와는 다른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되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오늘 이 사건이 나온 다음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8장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이시나이다. 아멘. 아멘. 네. 베드로가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저랑 새신자반을 한 친구들은 알죠? 그리스도. 이게 무슨 고백인지, 얼마나 엄청난 고백인지. 그렇죠? 예수님에 대해서 드디어 제자들이, 베드로를 대표한 제자들이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아, 예수님은 진짜 메시아구나. 우리가 그토록 고대하고 바라왔던 그런 메시아가 맞구나. 깨달았어요. 근데 그 깨달음은 반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자, 예수님이 나는 메시아야. 나는 분명히 메시아야. 자기의 정체성을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1장부터 8절까지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그렇게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고백했단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31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님이 뭐 하신대요? 나 메시아, 그래 맞아. 근데 나 메시아는 뭘 할 거냐면, 뭐 할 거야? 고난을 받고 죽을 거고 그리고 난 다음에 살아날 거야. 고난의 길을 갈 거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베드로가 다시 한번 충격을 받습니다. 어? 메시아가 맞긴 맞는데 내가 생각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32절 베드로가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32절 시작.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네. 자, 여기 항변하다 이 단어는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실 때 귀신을 책망할 때 쓰는 얘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엄청나게 당황스러워서 예수님에게 막 뭐라고 하는 거야. 그런 일은 있어서도 안 되고 말도 안 된다고.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세요? 33절 읽어봅시다. 33절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자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거야 지금? 사람의 일에 관심이 있는 거야. 사람의 일에. 예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다고. 베드로는 사람의 나라의 일에 관심이 있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막았던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죽을 거라고 했는데 그 베드로가 막았던 이유가 뭘까요? 뭐겠어요? 베드로가 기대하던 메시아는 뭐였을까요? 자기가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 쫓았는데 뭘 기대했겠어요? 베드로도 여전히 뭐하고 있습니까? 내가 잘 되는 거, 내가 행복해지는 거, 내가 지금보다 더 나아지는 거, 내가 이렇게 투자했으니까 이렇게 더 많이 받는 거, 뭘 바라보고 있어요? 자기 보고 있는 거야. 자기의 나라를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거에 예수님이 도움되는 일을 안 한대. 나를 도와주는 일, 나를 확장시키고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지켜주는 그 일을 예수님이 안 한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막는 거죠. 무슨 소리냐고, 십자가를 왜 지냐고 당신이. 메시아면 멋있게 이 세상에 우리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세력들을 무너뜨리고 당신을 따랐던 사람들을 복되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거야? 사탄이라는 거, 그게 내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요구하는 거, 내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 그게 사탄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 그 사탄은 그 나라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탄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살아간다면, 영국에서 여러분들 한국식 교통 방식으로 살아가면 당연히 망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고 하고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적인 사고방식, 여전히 나를 내가 스스로 걱정하고 그리고 나를 당연히 내가 영광받고 당연히 축복받고 행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길을 추구한다면,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여러분 그 사람은 다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망할 수밖에. 여러분들 이 9장, 이 8장 22절부터 아까 10장 45절까지 예수님이 세 번이나 뭘 얘기하시냐면 내가 십자가를 질 거다. 한 번 얘기해서 안 들어. 두 번째 얘기해. 근데 또 안 들어. 그래서 어떻게 세 번째 얘기합니다. 세 번이나 나의 가는 길은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고 그거는 십자가 지는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죽는 길이다.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길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세 번 다 세 번의 사건이 세 번의 예수님의 예고가 있는 그 다음에 제자들이 항상 엉뚱한 요구를 해요. 지금 우리가 읽었지. 베드로가 막 말도 안 된다고 십자가를 가면 안 된다고 예수님 이렇게 막죠. 두 번째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 질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한번 봅시다. 네. 9장 보세요. 9장 31절 보세요. 9장 31절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니라 하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자, 이 다시 두 번째로 이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나와요? 봐봐요. 34절 보세요. 34절 시작.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제자들끼리 뭐하고 있어요? 누가 첫 번째 제자냐, 누가 대빵 제자냐, 이 싸움하고 있는 거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간다고 하고 자기 생명을 버리러 간다고 하는데 제자들은 뭐하고 있어요? 나는 수제자 베드로야. 아, 나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요한이나 하면서 누가 더 크고 누가 더 훌륭하나를 싸우고 있단 말이야. 자, 그럼 세 번째 예수님이 또 얘기하십니다. 보세요. 자, 마가복음 10장 33절 34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가 어떻게 다른지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제자들은 끝까지 자기의 나라, 세상의 나라를 추구하는지를 보란 말이야. 마가복음 10장 33절 3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다시 한번 얘기하거든요. 근데 또한 제자들이 그 다음에 바로 뭐를 얘기해요? 37절 보세요.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뭐 구하고 있어요? 나를 하나님 나라에 우의정 좌의정 시켜주세요. 대통령 비서실장 시켜주세요. 지금 예수님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진짜 그리고 마지막에 이러한 제자들의 인생을 향해서 얘기하시는 예수님의 마지막 얘기가 이 마가복음의 핵심 중의 핵심인 4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예요. 내가 높아지는 거, 내가 잘 되는 거, 내가 영광받는 거, 내가 편한 거, 그것을 구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그의 나라는 그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조차 어떻게 하십니까? 섬기시어요. 네? 섬긴다고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시는 그런 길로 그런 가치가 통용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금요일날 기도회 모임을 하면서 지금 주기도문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주기도문을 고백하죠. 근데 여러분들 어떤 의미로 지금 주기도문을 외우십니까? 그냥 아무 생각이 없죠. 그냥 외우니까 외운다. 그렇게 하는 친구들이 많을 거야. 근데 여러분들 그 주기도문 한마디 한마디에 정말 중요한 의미들이 너무나 담겨져 있거든요. 자, 그 주기도문에 우리가 구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중요한 기도 내용 중에 두 번째 간구 내용이 뭐냐면 나라가 임하옵시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 백성의 기도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뭐라고요 지금? 섬기는 나라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치는 나라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 나라는 그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구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예요? 바로 내 나라. 나의 나라 있잖아요. 나를 사랑하고 내가 행복해야 되고 내가 영광 받아야 되고 내가 잘 돼야 된다는 그런 나라는 나라. 그 나라가 무너져야 된다는 것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랑한다는 것은 내 나라가 무너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소망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내가 추구하는 거, 내가 욕망하는 거, 그게 무너져야 된다는 것을 구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사실 쉽지가 않은 거야. 자기 망하는 걸 구하는 게 기도야. 어떤 의미에서 난 망해도 됩니다. 난 어떻게 되어도 됩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난 괜찮습니다. 그게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는 기독교인들의 기도해야 될 간구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의 기도가 그렇습니까? 아니죠. 여전히 하나님이 날 도와줬으면 좋겠잖아. 여전히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행복하게 해주면 거기서 좀 남는 것 같고 내가 하나님께 좀 더 많이 드리고 더 어떻게 해볼게요. 이런 식의 사고방식 속에서 우리는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스스로 어느 누구도 자기의 나라가 무너지는 걸 원치 않습니다. 내가 망하는 거, 내가 죽는 걸 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안 되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죄인입니다. 왜 그래요? 그럼 우리는 착각하는 게 뭐예요, 자꾸만? 우리의 삶을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행복해야 되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도대체 왜 그런 거예요? 무슨 근거로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이게 우리의 모든 인생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그거를 우리는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게다가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뭐 그분을 정말 존중히 여기는 마음도 뭐 코딱지만큼 정말 여러분들 있을까요? 정말 있는지. 그런 마음이 있으면 예배 안 듣겠죠? 네?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질까? 여러분 내가 나의 인생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나의 행복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당연히 하나님은 날 도와준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고방식과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백날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분들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세요. 마가복음 8장 35절 34절 35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러분 구원이 여러분들 그냥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라는 공식이 아닙니다. 내가 구원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여러분 구원을 못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때로 물어볼 때가 있잖아요. 그거 되게 조심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 구원의 확신 있어요? 난 확신해요. 이런 사람은 나는 모르겠어. 어떤 걸 근거로 해서 확신하다고 얘기하는지 그냥 공식을 외워서 확신하다고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나는 하나님을 잘 믿지도 못하고 제대로 못하지만 예수님이 날 위해 죽은 게 확실하니까 그래서 난 확신합니다 이러면 괜찮은데 그냥 나는 내가 믿어요 내 확신 이걸 갖고 확신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그런 구원의 확신 갖고 못 가요. 오히려 나는 구원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여러분들 구원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난 살아야 됩니다. 난 잘 돼야 됩니다. 행복해야 됩니다 라고 추구하는 사람은요 여러분들 진짜 행복을 못 받습니다. 난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여러분들 모든 것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누가 이렇게 난 아닙니다. 난 죽어 마땅합니다. 난 망해도 마땅합니다. 내 나라는 무너져야 합니다. 누가 이걸 고백할 수 있을까요? 어떤 누가? 사람으로는 못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사람으로 절대 못해요. 베드로 예수님께 나 예수님 부인 안 해요.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갈 거예요. 다짐했어요. 자기 목숨 위협 다가오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 세 번 부인하고 예수님 버립니다. 저주하면서 버려요. 인간으로서는 안 됩니다. 그 구원은 여러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그래서 내가 나를 포기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뭐가 나를 포기하게 만드냐? 결국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바라볼 때 그분을 진정으로 믿을 때에만 사람은 자기 자신을 포기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죽으셨습니까? 내가 받아야 될 그 모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저주와 심판 그 모든 비참함들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신 거란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어 마땅한 지옥의 심판을 매일 받아도 할 말 없는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 그분을 위해서 내가 지금 뭐 어떤 그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괜찮다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나에게 주어진 것이 그 하나님의 나라와 자녀됨과 그 하나님의 백성됨과 천국 들어가게 된 그 모든 자격들이 내가 이 세상에 모든 걸 다 쌓아도 받을 수 없는 건데 그걸 예수님이 주었다고 확실히 믿는 사람 그 예수님 십자가 달리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만이 이 세상의 것을 이 세상이 추구하는 그것을 추구하지 않을 수 있게 되겠죠. 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보다 더 큰 게 이미 주어졌으니까. 그럼 그거를 볼 수 있는 눈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열어주길 바랍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신 그 하나님이 제자들의 눈을 그렇게 뜨게 하시겠다는 증거가 오늘 그 사건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하시는 일이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뜨게 하셔서 정말 주님의 나라, 그 나라가 추구하고 기대하고 바라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게 하고 그걸 위해서 살아가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같이 우리 그럼 내 나라가 무너진 거 아프고 힘듭니다. 그러나 거기서 진짜 생명과 그 생명과 축복과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아픈 길로 인도하실 때, 힘든 길로 인도하실 때, 내가 예상치 못한 그 길로 인도하실 때 그냥 그 자리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말고요,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해서 나의 어떤 눈이 떠져야 하는지, 내가 바라보고 잘못 바라보고 있는 게 무엇이고 제대로 바라봐야 되는 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그런 마음으로 그런 기대로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서 주를 보기 시작할 때 들어갈 때를